앞선 노을 칠 때까지 후미자루 벗을 삼아 화전바 일구시고 함께 살던 어머니 땀에 찌든 삼배적 삼 키워 있고 사르신 숙적 세월을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그 모습 그리워서 양반을 치셉니다 새벽잇을 맞으시며 한평생 오진 가난 자네신 어머니 자나 깨나 자식 위에 실력 인정 들고 처럼 생녀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자나 깨나 자신 위에 실력 인정 들고 처럼 생녀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